있나요 그날의 사랑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말한 건가요 나를 이끌던 그대의 향기에 취해버린 날 많이 힘드나요 내가 그대 사랑해서 미한 사람의 전부인 그대를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용서해줘요 나도 이런 날을 어쩔 수 없어 혼자 느낀 하룻밤의 꿈처럼